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.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.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.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.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. 꿈 없는 우리께 그 나라 보여주시네.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.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없는 우리께 그 나라 보여주시네.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.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. 꿈 없는 우리께 그 나라 보여주시네.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. 영원히 함께 하시네. 죽임당한 어린 양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

세상에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릴 위해 보내신 주 예수 있기에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 봅니다. 존귀한 주를 봅니다.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. 철저히 무너지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.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우리 이번에 고백할 때 좀 다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?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.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.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.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함께 고백합니다.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. 꿈 없는 우리에 그 나라 보여주시네.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.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. 꿈 없는 우리에 그 나라 보여주시네.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에

갈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, 주 나의 모든 것.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. 주 나의 모든 것. 예수 어린 사랑으로 만드시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부신 달과 주님의 사랑을 높여드립시다. 찬번을 불러도 I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.